12일 남조선 언론들이 전 지역적 범위에서 대규모로 전개된 제3차 범국민투쟁이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와 풍자조소의 마당으로 된 데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다스통신, 미국신문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AP통신, CNN방송, VOA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신문들과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방송이 12일 박근혜 역도의 퇴진을 요구해서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제3차 범국민투쟁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